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신자 자신과 죽을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자신과 죽을 몸, 신자 자신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몸의 본능들을 죄성이 몸의 사욕으로 바꾸기 때문에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 본능들이 여전히 옳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욕이라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그 식욕 없는 병 있잖아요. 그 심각하죠. 식욕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을 탐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뭘 더 마실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우리의 그 현상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어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한 바 아담과 연합해 있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율법과 복음 네 번째로, 여덟 번째가 할 건데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하지만 제가 원고하고 그 녹음한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이게 선명하게, 그리고 안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하시라고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여기다가 메모를 써서 붙이시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자가 되면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싸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무심히 다 하던 일인데 신자가 되면이라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신자가 되면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전에는 회심하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내 욕심, 내 본성, 내가 원하는 거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다 하고 살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그걸 다 할 텐데 돈과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내 욕심 다 채우고 삽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옛날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내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 순간부터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싸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하면은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뒷부분에 가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다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들입니까?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 그 단어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의해서 살인하거나 무슨 정말 결혼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짓을 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죄들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 그런 죄들을 얘기하면 우리들은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미워함은 살인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수심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신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우린 다 복수의 일을 갈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 갈았냐 잠깐 갈았냐 뿐이지 그 오래 간 사람은 좋은 글씨에 나오는 사람 그 죽을 자기를 죽여요. 그 복수심이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죽지도 못해요. 억울해서 이 복수하고 죽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면 뺨 맞아요. 하면 뺨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니까. 우리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율법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거꾸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이 하나 부러뜨렸지. 내가 네 일을 한번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이에 우리는 이빨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려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자료도 내가 받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이빨 부러진 거 플러스 위로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한선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죄성이라는 거는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 분이 풀리고 한 대 더 때리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의 해방되지 못하죠. 근데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불편해져요. 원수 갚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 뭐 중요하다고까지 여길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인생의 상식적 가치였는데 그게 불편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대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존재가, 막상막하인 존재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범죄할 때에는 난 진노의 자식이고, 내가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 안에는 둘이 있나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군대입니다. 많다는 얘기죠. 요즘에 다중인격, 이중인격 많아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동등한 두 가지가 있어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싸움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존재, 신자의 존재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지난주에 설교한 거하고 연결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내가 그걸 경험을 얼만큼 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체험을 했느냐 상관없이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죽을 몸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다 죽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예수 믿고 영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영생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 땅에서는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부활의 날에 영생의 부활로 부활을 하겠죠. 그때 우리의 영혼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장례식 할 때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 할 때 우리는 슬퍼하는 게 일반이지만 거기 계신 분은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예수 믿고 거기에 이 옷을 남겨놓고 가신 분은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사실은. 울지 마. 난 지금 이제 진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본능은 내 위장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우린 배고픈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죄의 어떤 그 몸의 사욕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가보시면 6장 12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데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을 몸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본능적인 욕구들은 다 선한 것들로 남아있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먹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배탈 나도록 먹게 만들지. 인간이 돼지보다 하여간 더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돼지는 먹을 만큼만 먹는데요. 이 돼지 새끼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간이 돼지보다 더한 거예요. 인간은 뭐 배탈 나도록 먹고 토하도록 먹고 또 뷔페 같은 데 가면 또 본전 생각나서 뭐 더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욕구들이 변질돼서 가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한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욕구,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채워져야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으로 정작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채워지는데 무슨 짓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짓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를 그 무슨 짓이라도 더라도 해서 채우고 싶은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향이 신자들 가운데에는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 그 성향, 거룩한 성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향. 나에게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욕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내 세계, 내 속에, 내 의식 속에 전혀 없고 내가 그냥 애써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의 것이라면 이거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내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신자의 싸움은 신자 자신과 그 안에 있는 욕구, 몸의 욕구와의 싸움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제가 잘 안 드는데 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 탈북민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그분들은 탈출을 해서 이 땅으로 남한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겠죠. 다 대부분이. 근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공안에게 걸리거나 이제 공안에게 걸리면 북한으로 넘겨주니까 또는 북한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잡히면 어떻게 돼요? 비록 그들의 몸은 중국에 있지만 그들의 그 소속, 그들은 뭐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붙잡혀가는데 그거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들 중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참 고생해가지고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얻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얻으신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중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안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북한 사람 만난다고 해서 북한의 뭐 북한의 보위부 뭐 어쩌고 저쩌고 만난다고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납치하거나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할 테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은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근데 이분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중국 살 때 얼마나 두렵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안을 만나거나 그러면 괜히 움찔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붙잡히면 죽는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안 걸려야 산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살은 사람이 근데 이제 옛날의 구습,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그것 때문에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 말하자면 내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가 가져가겠으면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싸움이에요. 내가 공안을 두려워하면 자유를 누리질 못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 공안을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중국 가셔서 두렵지 않죠? 오윤자 집사님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공안만 편하게 구경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지는 우리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냉장고에 짜장면집 주소만 써놓지 말고 붙여놓으라고 제가 한 장씩 저기다 놨으니까 이따 가져가세요. 앞뒤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이 써 있을까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죠. 내가 북한 시민인가 남한 시민인가를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신분,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좀 들게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선수가 많은데. 근데 국가대표가 이제 딱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니까 이제는 놀고 먹겠어요? 안 그러죠.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이제 내가 진짜 금메달이라도 따서 할 수 있도록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야 내가 국가대표다. 이제 더 절제하고 더 훈련도 열심히 하고 더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만사 끝났다. 돼지 불고기를 한번 때우자.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신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제가 말했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은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난 별로 죽은 경험이 없는데 여전히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있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그리스도와 결혼한 너희가, 나 그리스도와 결혼했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6장 11,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일어났으므로 너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국가대표 됐다. 이제는 자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지을 기회를 삼지 말고,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기차만 타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말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한 말들이 왜 구원파에서 통용되고 그렇게 구원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 내고 그렇게 많이 휘둘리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대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 책임이 뭐예요? 안 가르쳤으니까. 맨날 그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새벽 말씀 묵상하지만 그 말씀들도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들이 요즘 서신서를 쭉 보고 있죠.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을 끝내게 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너희가 진리에 서 있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넘어진다. 우리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서로 종로를 달아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주의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안에서 신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특히 한국 교회의 도덕성이 지금 사회 앞에 다 공개가 되어버리고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저먹은 거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이렇게 엉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화를 안 가르쳤다? 무슨 윤리를 더 가르쳐야 되는데 윤리를 안 가르쳤다? 여러분 윤리를 안 가르치긴 뭘 안 가르쳐요? 맨날 교회에서 우리나라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는 게 윤리 설교라는 거 아세요? 율법 설교라는 거 아세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 세 가지 적용하는 거 아세요? 윤리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천만이 지금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라고 적어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윤리는 엉망입니까? 교회의 윤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의 윤리도 바꿔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커녕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도 못한 세상의 공직자의 기준보다도 목사들의 윤리 기준이 더 약한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윤리를 안 가르쳤고 윤리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은혜가, 제가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고요. 은혜가. 율법의 당위성. 저도 꽤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율법주의적인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교회는. 그러나 그 율법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그 당위성은 저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의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윤리,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서신서의 후반부들이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자유를 얻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얽매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고, 이제는 너 자유인이니까 자유인답게, 자유인답게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다고.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하고 순종이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죄하고 순종이,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하고 순종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비추어 보면은 죄하고 대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믿음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텐데 바울사도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대조를 하고 있는 것, 또 하나를 보면 여기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순종의 종으로는 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의의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해야죠. 사망과 생명이 대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망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했다면, 사망의 종,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사도가 지금까지 얘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로, 순종이라는 행위로 내가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유명한 말씀이죠. 6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 삭시라는 말은 대가라는 말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지면은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그랬으면 조금 아까 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순종의 대가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순종의 대가가 만약에 영생이라면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의 종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니까. 순종을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순종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의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로 다시 한번 그러면 가봅시다.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순종을 낳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방종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사도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것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이 문맥 전체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맥은 바로 5장 20절의 한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5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 은혜가 더해지려면 죄가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런 명령들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도록 너희 삶을 거룩함에 드려라. 그리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라고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선명하게 여러분 아세요? 약속이에요. 복음은. 율법은 명령이에요. 복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다 했어 이거예요. 율법은 네가 해 그러면 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했어 너는 살 거야. 네가 해 살 거야. 여기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죽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뭔가 하면 신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율법이에요. 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은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만한 힘이 생겼고 욕구가 생겼고 성령의 소욕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의 형상으로 본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의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결국 멸하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만 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생각만 해도 당신은 잘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듣고 어디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거죠. 칭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성화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욕구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도록 싸우라, 마귀와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명령과 권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메시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본능이에요. 이것은 사랑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문화와 교회에도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참 이런 사람인데 어떤 문화권에 가면은 금방 그 문화화 돼요. 우리가 그 문화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참 성경적이고 선한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상하게 착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나쁜 문화가 있으면 그래요. 교회만 오면 사나워져요. 싸우려고 그러고. 나쁜 문화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착한 사람은 본래 없지만.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이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자식과 함께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총각인데 종이 됐다가 주인집에서 만난 여종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갚은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식년 이제 풀려나죠. 히브리 종들은 그러면은 이제 6년 일하고 이제 7년째 이제 자유가 돼요. 근데 6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해봤는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결혼까지 시켜줬다고요. 그 처자식을 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해요. 그래서 주인님, 저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종하면 안 될까요? 넌 자유야, 이제 나가. 아니 근데 저 여기가 좋은데요. 그러면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보통 종은 아니죠. 이 자원한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그래서 그 자원하는 종의 그 특징, 그 사인은 그 송곳으로 이 귀 그 기둥에다가 못을 그 송곳을 박아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기냥종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로운 종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종 많죠. 귀 뚫은 종들. 그런 헌신의 의미로 귀를 뚫으시기 바래요. 우리 아들은 왜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걔 참. 근데 그렇게 귀를 뚫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종이 있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무슨 주인이 그렇게 좋아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유로운 게 더 좋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유로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원하는 종이 되신,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주인을 사랑하셨고 처자식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오게 될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동기였죠. 사랑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갑자기 뚱딴지같이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하여 종노릇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무엇이 깨트리죠? 육체의 소욕이 깨트립니다.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명령으로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내가 너 하루에 뭐 많이 떤가 무슨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말 괜히 쓰면은 틀리게 쓰면은 큰일 나는데. 하여간 누구한테 이렇게 뭐 잘 해주는, 그냥 너 이렇게 10명한테 잘해주면 너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너희들은 종로로 태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종로로 사신 것이 오늘 이 교회를 낳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저 교회에서 뭐 그냥 무명의 혹은 뭐 크지도 않은데 무명이 어디 있어요? 큰 교회는 무명의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존재로서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는 복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본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만들어내지 율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인의 성향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9살에 에콰도르에 가서 1956년에 29살의 나이에 창에 찔려서 친구들 5명이 한꺼번에 창에 찔려 죽었죠. 그 이후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드 엘리엇이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까지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선교 역사에 굉장히 귀한 그런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 20살 때 짐 엘리엇의 일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전기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엇이 20살 때 대학교 다니면서 쓴 일기에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 주님이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20살 때 출애굽기 21장에 그 종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종이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는 그 삶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살았잖아. 넌 이제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 같은 거 억지로 하면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를 딱 졸업하고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책 읽는 게 좋고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갑자기 확 되진 않겠죠.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을 알기에 기대가 되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같이 저희가 이제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쓰고 고민하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하고 저희의 마음이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짜 세상이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되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사람들에게 여기에 복음이 있어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한번 와서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